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점하여 메이꼬로동당 전국 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와 우루과이 3월 26일 운동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가 최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거대한 혁명업적들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